난 이해가 안 돼. 하필 왜 그 앤데 네가 고른 사람. 여자 나쁜 남자에 끌린다는 그 말에 설마 했는데 네 얘기네. 대체 걔가 뭐가 좋아? 내가 볼 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모르는데 매일 속상해하는 timeline 툭하면 번져있네 또 I lie 왜 bye bye 하지 굳이 만나 못 참겠어 전해줘 I'm so mad at you. Hey, hey 너 말해 조심해 너 조심해 곁에 그녈 더 아껴. Hey, hey 너 말해 긴장해 좀 긴장해 내가 그녈 뺏을지도 몰라. Hey 너에게는 과분. Hey 너 정말로 겪고 Hey 떠올리면 Come on 난 더 bad boy. Hey 너에게는 과분. Hey 너 정말로 경고해 또 실수해. Hey be a man 너도 아니 것이 여자 앞에서만 세쳐 소문나서 어장 관리 적당히야 fake love fake club 같이 영원할 것 같냐 그러다 확 내가 뺐어. She deserves to be loved 머리부터 하여가지 lovely 너는 lovely yeah. 네가 던지는 건 마음 아니 믿기 그저 나 시대를 고르지. Oh 정말 사람 볼 줄 몰라 절대 걔는 너를 몰라 주는 것 같기만 한데 왜 그러는데 이렇게 싫었지만 행복을 빌었지만 이건 아니잖아. Oh, hey, hey 너 말야 조심해 너 조심해 곁에 그녈 더 안겨. Hey, hey 너 말야 긴장해 좀 긴장해 내가 그녈 뺏을지도 몰라. 그애가 너무 힘든데 해줄게 너무 없네. Yes, right. 고작 난 이렇게 원해 낸 것밖에. 이럴 거면 왜 시작했어 자꾸 괜찮대 떠올려서 너 못 봐주겠어. Oh, yeah. Hey, hey 조심해 곁에 그녈 더 안겨. Hey, hey 너 말야 긴장해 좀 긴장해 내가 그녈 뺏을지도 몰라. Hey 너에겐 과분. Hey 너 정말로 경고해 떠올리면 Come on 난 더 bad boy. Hey 너에겐 과분. Hey 너 정말로 경고해 또 실수해.